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보통 남자 학생들은 싸움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한국에서 싸움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잘 못했다고 얻어맞고 다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얻어맞고? 그렇게 보여요? 네? 제가 이래봬도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비웃으시는데 또 제가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종종 그랬어요. 말싸움.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몇몇 쌈딱 빼놓고는 거의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으나 싫으나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 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전쟁하며 싸우고 있는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도록,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누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또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준비시키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 6장에 들어와서 따단 이제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이 여리고성 전쟁 내용이잖아. 아마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조금만 하셨어도 이 여리고성 전쟁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먼저 조금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5km, 6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던 성이었죠. 이곳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심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는 아주 큰 샘,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오아시스로 말미암아 앞으로 물 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아주 중요한 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큰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리고성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보통 성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보통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성이 둘레가 별로 많지 않고 어떤 고고학자는 한 800m 뭐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 안의 면적, 에어리아가 한 8에이커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가? 그 이유는요. 이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벽은 이중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리고 성이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중벽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이 외부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을 넘어서면 또 내부 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중벽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벽,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이드에서 본 도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봐야지 더 이해가 더 쉬워요. 지금 이쪽이 여리고성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이 여리고성 밖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인 남자 키가 이 정도일 때에 성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높이가 높아요. 지금 바로 앞에 옹벽이라고 바위로 된 이 옹벽이 한 5m 정도 높이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또 진흙 벽돌로 또 7m 높이가 벽이 쌓여 있어요. 총 몇 미터예요? 12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12m 되는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각도가 약 35도가 되는 오르막길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 후에 또 다른 내부 성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쟁으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감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쳐서 들어가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공성전에 대해서 성도님들 아시고 싶으면 작년에 한국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요? 목사가 맨날 이제 영화 보셨는가 질문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저는 봤어요. 역사적인 내용은 보통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시성 안에 살고 있었던 5,000명의 이 고구려 군사가 그 당나라에서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40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고구려 군사가 이 20만 명을 막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성전으로 성을 정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도 적어도 10배 이상의 군사의 숫자가 있어야지 이 공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공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중요한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석기예요. 투석기가 뭔지 아십니까? 큰 바구니 같은 데다가 무거운 그 큰 돌을 놓고 발사! 하면은 큰 돌들이 그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금이 가서 데미지가 입혀져가지고 성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안시성 영화를 보면 이게 뭘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통독 다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리더십 교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투석기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이 공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무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동안 전쟁을 몇 번 치러왔지만 한 번도 공성전 전쟁을 치러본 적은 없어요. 아, 큰 벌판에서 쳐들어온 적군들을 방어하는 그 정도의 전쟁뿐이었지 성을 쳐들어가는 전쟁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앞에서 처음 공성전환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갇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진쳤다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3km밖에 되지 않는 바로 길갈에서 진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굳게 문을 닫고 지금 전쟁 태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손에, 즉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붙였다예요. 아직 전쟁도 치러보지도 않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전쟁을 처음 시작하는 이 무렵에서 성전들과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나눌 텐데 저희가 먼저 생각해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약속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답을 너무나 그냥 팍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아닙니다. 예.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열심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치를 때에 그때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그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이미 하나님께로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하게 돼요. 불순종 때문에 패한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면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13장 1절에 딱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이 들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계속해서 전쟁을 싸우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거진 큰 족속들은 너희가 다 승리해서 물질렀지만 아직 작은 족속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먼저 너희가 열두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각 지파가 전쟁에서 물리쳐라.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남아 있는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물리쳐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열두 지파 다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내보내지 않았어요. 몇 번 여기저기 전쟁하다가 그냥 간뒀어요. 왜요? 귀찮아서. 아, 이미 우리 땅 벌써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쟁에서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귀찮다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서 결국 어떠한 결과가 있나요? 이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의 역할을 하며 가시와 같은 존재가 핥아임을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 사람들의 그 안 좋은 종교의식, 범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많이 그래서 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도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셔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의 땅을 못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불순종과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과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구체적인 명령, 지시사항을 내리죠. 그 명령의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군사는 매일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라 해요. 그 다음에 일곱 제사장이 각각 한 명씩 양각 나팔을 붙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리고 네 번째,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온 백성이 다들 크게 외쳐라, 샤우트해라. 그리하면 이 여리고성이 암만 견고한 여리고성이 날지라도 너희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본인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명령들은 수행하기가 우스운 명령들이에요. 아니 성주위 뱅뱅 돈다고 갑자기 또 큰 소리 한번 외친다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또 위험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 주위를 돌고 있을 때 만약에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화살이라도 쏘게 되면 그 화살을 맞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7일 동안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토달지 않고 그대로 yes sir 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상을 내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대로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경험을 돌아볼 때에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딱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적혀있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킬 때에 큰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서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손해를 보는 듯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큰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삶에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마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돌면서 또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게 뭐였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침묵해야 했어요. 그냥 성을 돌 때만 침묵한 게 아니고 돌고 와서 집에 와서도 그 진에 돌아와서도 가족들과 침묵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침묵하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외치지 말라. 들레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영어로는 뭐예요? Shut up? 입 닫아라? 네? 그 뜻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 어떤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그들은 40년 전만 해도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악평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때 밤새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어요. 누구한테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나에게 원망했다고 말해요.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들 데리고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린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매일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또 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쉽겠죠. 그래도 첫째 날은 첫날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며워메, 워쩐디야? 웬 생고생이요? 워며, 이 왕바보 같은 짓이냐? 뭐 이 돈다고 이 성이 지금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런 말할 때는 사투리 하나 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돌기만 한다고 이게 지금 성이 무너져. 지금 봐라, 우리 네 바퀴 돌았는데 전혀 금도 안 가고 멀쩡하잖아. 여전히 건재하잖아. 근데 뭐 어떻게 이 성이 이 난공불락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전염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 같이 동요되어서 같이 마저 맞장구 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7일 동안 침묵하라라고 그렇게 조용히 성만 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꼭 하나 중요한 거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저 욥 봤냐? 너무 순전하잖아. 너무 정직해. 내가 저런 사람 못 봤어.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랑방 웃기면서 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에이. 하나님 한번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루 한날에 그의 재산과 건강과 자녀들을 다 앗아갔어요. 그 상황에서 사단이 기대하고 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죠.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사단의 목적은 우리에게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냐? 바로 그 때에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1장 2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같이 말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거 어리석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사탄이 기대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세팅에서 더더욱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들에게 그냥 편하게 말하게 놔두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리더십한테도 손가락 치면서 욕하죠.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 정확히 들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고요. 사단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전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요 입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다 캔슬시켜요. 다 무효화시켜요. 원망해서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의 반대의 말을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다 캔슬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에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사단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주도권 빼앗기지 않도록 침묵할 때는 침묵할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것이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로 사탄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으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잘 살펴보면 이 여리고 전투의 군사 작전은 전쟁을 위한 작전이라기보다 예배의식인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예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 군사들만 돈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또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같이 돌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살짝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양각 나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지금 군사들만 돈 게 아니고 언약궤와 양각 나팔을 든 이 제사장들이 같이 돌고 있는데 이게 예배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나팔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은나팔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예배 때 사용하는 양각 나팔이에요. 숫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선포하는 도구로 예배 때 사용되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양각나팔을 불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선포하는 그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샤키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구름 타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그거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고 나팔 소리는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예배 때 사용하는 이 양각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y blew the trumpets continually. 이렇게 기록돼요. 한국말은 애매하게 번역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예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양각 나팔을 불러야 했어요. 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있었지만 앞에서 언약궤 앞에 서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continually 불면서 지 행진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중앙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셔드렸다는 것.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배 세팅이에요. 지금 전쟁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강한 성도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또한 영적으로 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자체로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중심에 계시면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 드려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께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저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번 한 주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첫째 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며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잡아 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직장에서도 바로 이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고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은 다 삼가며 도리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마저도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